나의 하루는 시계처럼 그대 주위를 맴돌았죠. 내일도 나의 하루는 그대 환상으로 채워가죠. 아, 참 미운 사람, 그렇게도 내 맘을 모르나요. 어떻게 조금 더